술만 마시면 또 눈물이 도보래 거지 같은 미련 때문에 술 기운을 빌려 너에게 동정을 구걸해 But no more I'm sick of the love songs 오늘만큼은 so long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DJ don't stop 슬픈 노래 듣고 싶지 않아 괜찮냐고 내게 묻지도 말아 난 멀쩡하니까 네 생각은 어제가 마지막 내일와 함께 네가 떠올라도 오늘 밤은 웃고 싶어 너를 잠시 잊고 싶어 슬픈 노래 나 잘 먹고 잘 살아 오늘 밤은 제발 날 찾지 마 내 걱정하지 마 나 잘 먹고 잘 살아 오늘 밤은 제발